내가 이렇게도 가슴이 뛰는 것 그대가 내 마음에 다녀갔었나 봐 우리 사랑은 또 스쳐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 내가 어느새 그대 이름